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수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9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 미술 작품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 우간다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 이란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수돌세 즈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주우조 중국대사관에서 16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